손에는 커피를 들고 이어폰 한쪽을 꼽고 손끝이 스치는 바람을 걷는 별거 아닌 취미같이 할 시시콜콜한 날 안아줄 그런 사람이 어딘가 있길 바랬는데 같은 곳을 볼 때면 손 잡을래 눈을 마주칠 때면 꽉 안을래 너랑 함께 할 시간 좋은 생각에 기분 좋게 웃고 있는 내 모습에 나를 걸어